소리 없는 그리움 때문에 울고 말았죠. 가슴 아픈 이별 하고 말았죠. 내 마음 한가득 자리한 당신, 그땐 그렇게 세상을 몰랐지. 사랑이 뭔지 나는 몰랐지. 아픔이 뭔지 나는 몰랐었는데, 그대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픔도 배웠었는데. 돌아보면 그 시절 내게 남은 건 단언 꿈의 추억이란 단어뿐인데, 지금도 바람이 불면 창밖을 봐요. 이젠 잊을 때도 된 것 같은데, 소리도 없이 약속도 없이 외로움만 남기고 떠나가버린 그댄 어디 있나요? 왜 나를 버렸나? 이렇게 떠날 거면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냐. 눈물만 흘러내릴 뿐. 나를